Yeah, this song is my love story. 첫눈에 반한다는 말 절대로 믿지 않던 날 내 앞에 너 나타난 순간 뺏겨버린 맘 멈춰버린 시간 밤의 꿈에서 만난 오랫동안 찾아 헤맨 나의 천사 너무나도 가슴 떨려 말 한마디 못해 난 어떡해 있잖아 속삭여줘 달리